I'm like some kind of supernova. Watch out. Look at me go. Give me jump boy. Reach a core. So ha-ha-ha-ha-ha-ha. 문이 열려. 서로의 존재를 느껴. 마치 Discord. 날 닮은 너. 너 누구야? Drop. 사건에 다가와. Oh, 에이. 거세게 가져가. Oh, 에이. That's it. That's it. Tick, bomb. That's it. That's it. Tick, bomb. 건드리지 못할 걸 누구도 말야 지금 내 안에선 수, 수, 수, 슈퍼노바 노바 Can't stop 하이퍼 스텔라 원초 그걸 찾아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어낸 내 우주를 봐봐 슈퍼노바 아바디 Make it feel too right. Pipsilene energy, it's so special. 잔인한 queen이면 scene 이제 종결. 이토록 거대한 내 안의 explosion. 내 모든 슈퍼필러부터 맨날 건져. 지금 내 계속 빼앗고, 에이. 우린 앞에서 왔나고, 에이. 느껴 내 안에서. 수, 수, 수, 슈퍼노바. 노바. Can't stop. Hyper. Stella. 멈춰 그걸 찾아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러낸 내 우주를 봐봐 Supernova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게 손 내밀어볼까 가능한 모든 가능성 무한 속에 너를 만나서 봐줘 Bang bang Don't forget my name 수수수 Supernova 사건은 다가와 거세게 커져가 아오 에이 질문은 계속돼 아오 에이 우린 어디서 왔나 오 에이